남두선 각계가 우리 여성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한 범죄적 만행을 감추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당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16일 남두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경기도에 있는 북리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가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숨기려는 당국의 비열한 처사에 항의해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내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날 남두선 신문 한겨레는 북에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리탈주민보호센터는 2008년 정보원이 만들어낸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후신이라고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비롯한 많은 사건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